애곡의 마음 선율에 담아 통일조국의 밝은 미래를 그려보는 음악 감상 시간입니다. 이 시간 첫 순서로 노래 마음의 기둥입니다를 감상하시겠습니다. 존병구 작사, 김운용 작곡인 가요는 주체 89, 2000년에 창작됐습니다. 가요는 운명도 미래도 위대한 용도자 김종일 장군님 품에 모두 맡기고 한생을 다해 우르로 모시고 따르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훈모의 마음을 졸졸하게 담은 노래입니다. 가요는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신뢰의 감정을 소종 쪽 주인공의 감정으로부터 좋은 인민 쪽, 좋은 민족 쪽 감정으로 승화시켜 훌륭히 노래하고 있습니다. 가요에서는 우리 민족의 운명을 지켜주고 빛내주시는 위대한 장군님을 영원히 마음의 기둥으로 믿고 따르려는 천만 군민의 한결같은 마음이 구졸구졸 뜨겁게 맥박치고 있습니다. 4분의 4박자 도대조의 선율로 되어 있는 노래는 동쪽 이 부분 형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흠모의 정을 안고 뜨겁게 흐르는 선율은 첫 부분에서 두 소절을 단일화하여 감정을 제시하고 그것을 피워나가는 식으로 전개되면서 보다 따뜻한 정서를 안겨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선율 정서는 둘째 부분에서 리듬적 대조와 조약 음정들에 의하여 끝없이 앙양되면서 오로지 위대한 장군님만을 마음의 기둥으로 믿고 따르려는 우리 민들의 흠모의 감정을 훌륭히 형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순서로 노래 우리의 신념을 감상하시겠습니다. 리혜종 작사, 박명송 작곡인 가요 우리의 신념은 주체 배고 2016년에 창작됐습니다. 가요는 백두에서 시작된 주체 흉룡비협을 그 어떤 준엄한 시련과 육경이 막아나선다 해도 언제나 경려하는 최고 용도자 김종은 동지만을 믿고 따르며 그의 두리에 더욱 굳게 뭉치오 백승만을 떨치오갈 우리 군대와 인민의 확고한 신념과 의지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가요가 그처럼 우리 군대와 인민의 심금을 올려주고 있는 것은 그 제목에서부터 우리의 신념이라는 글발로 작품의 사상 주제적 내용을 뚜렷이 제시하고 간결하고 통속적이며 뜻이 깊은 가사 형상으로 훌륭히 구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요는 의지적인 성격과 힘있고 박력있는 행진곡적인 양상을 기본으로 해서 선율을 전개해 나갑니다. 라니딤 대조의 4분의 4박자로 된 선율은 이 부분 형식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가요의 선율은 그대로 경려하는 온수님을 충직하게 받대로 주체 흉룡위협을 기어이 완수하려는 옥초불변의 좋은 이미적 감정을 힘있고 박력이 있으면서도 정서가 차 넘치게 형상한 시대의 메아리입니다. 이처럼 가요 우리의 신념은 천만 국민의 옥초불변의 신념의 세계를 간결한 시적 형상과 특색 있는 양상으로 훌륭히 구현하고 있는 것을 알려 새세기 가요 예술의 새로운 면모를 보여준 시대의 명곡으로 널리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음악감상 시간을 마칩니다.